버린 그 많은 흔적들 속에 나를 여전히 묻혀버렸지. 당신이 떠나가버린 도시의 혼돈들 속에 나는 여전히 묻혀버렸지. 나의 죽음보다도 너의 아픈 시간이 내겐 더 슬펐던 거야. 그렇게 말하고픈 난 쓸쓸히 시간을 말없이 지켰던 거야. 사랑은 슬픈 거라고 짐작은 했었지만 나는 또다시 잊어버렸지. 여전히 풀잎같이 내게 남아있지만 쓸쓸히 너를 보내고 있네. 나의 죽음보다도 지켰던